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남조선 당국은 온 결례가 엄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를 25일 게재했습니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때 대한 역사적인 호소에 접한 세계적인 지지와 성원 역시 식힐 수 없는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유독 현 북남 관계만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첫째,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결례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셋째,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민족사적 호소에 끝끝내 거역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북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가 개최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신은 연합회에서는 의제 김정은 제1비서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 해방 이른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하여를 토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 당국을 동족 대결애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재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연합회에서는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여 북남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를 23일 보도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민족적 책무이고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북남 대화가 개최되면 이산가족 상봉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 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 관계를 최악의 파국 상태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24 조치로 인위적인 장벽을 더 높이 쌓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진행된다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정세론 해설, 21세기 마녀사냥, 유신보다 더한 독재정치를 22일 게재했습니다. 해설은 남조선 각계는 황선 대표와 신은미 동포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말살이고 6.15에 대한 정면도전 부정이라고 하면서 보수 집권 세력이 벌리고 있는 종북소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남조선 언론들은 현 집권자까지 나서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들의 소행을 종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일제히 취급하면서 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현실은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가협 양심수호원회, 코리아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얼마 전 민주주의 수호,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이 벌리고 있는 종북 소동을 준열히 규탄하였다며 외신들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진보 민주 세력에 대한 살벌한 탄압 소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22일 게재해 반북 영화 인터뷰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테러를 부추기는 악명 높은 불순 영화 디 인터뷰를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 축전에 출품시켰다며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의 최고 이익을 해치며 우리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극단적인 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에서 테러에 대한 고무 찬양은 테러와 동일한 범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있은 특 대형 테러 사건으로 대다수 유럽 나라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할 때 유럽당에서 노골적인 테러 선전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유럽 전반에 고조되고 있는 반테러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테러 기도와 정치적 도발을 일삼는 자들과 그에 끼어드는 자들은 누구든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반공화국 삐라살포 망동으로 얻을 것은 쓰디쓴 파멸밖에 없다를 21일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미국의 인권모략군들이 인간 쓰레기들에게 삐라살포 자금과 DVD, USB 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삐라살포 망동에 버젓이 참가함으로써 미국이야말로 반공화국 삐라살포 책동의 배후 조종자, 지원 세력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삐라살포 망동으로 얻을 것은 쓰디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김포 민통선 평화교회 이정 목사, 코리아 연대의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 탄압 처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 17일차인 24일 프랑스 사회학자 프레드릭 르부흥 피카르디 대학 교수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목정평 전 의장이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 고문인 문대골 목사와 르부흥 교수의 즉석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농성단의 가족들도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은 남과 북은 같은 형제고 가족이다. 여기 모인 분들도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하겠다. 용기와 패기가 넘쳐난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농성하는 11명이 자랑스럽고 용기와 열정이 너무 부럽다며 농성단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통일원로와 농성단의 지인들이 농성장을 찾아 농성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2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민통선 평화교회 침탈에 대해 성전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CCK 실행위는 성명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지고의 성소이며 십자가는 신앙의 가장 성스러운 상징이라며 성직자의 선교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함과 더불어 성전을 침범해 설교문과 시집 등 압수한 것은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선교 탄압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압수수색 관련자 문책, 법무부 장관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창립총회가 25일 안산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명선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협의회의 새로운 운영위원장 겸 대표이사로 유경근 전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6일 4.16 가족협의회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며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팽목항까지 20일간의 릴레이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김성실 대외협력소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모인 4.16 가족협의회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은 진실을 인양하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수원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시민들은 각 지역 거점에서 도보 행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도보 행진단은 수원, 대전, 익산, 광주 등을 거쳐 2월 14일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임금 동결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임금 동결 지침에 대해 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며 이번 지침은 노사가 합심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광역 거점 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의 공공 의료 기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공공 의료 기관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 의료 체계에서 최소한의 공공 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의료를 사실상 파괴하거나 민영화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3개 기관에 대한 임금 동결 조치는 1단계 정상화 정책에 대한 마무림과 동시에 2단계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종교, 정당, 경업기업, 시민사회단체는 분단 70년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정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시국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평화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무엇보다 서로를 비방 혹은 적대하는 일체 언술과 행동을 자제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큰 길을 열 것, 광복 70년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 차별 없는 민간 교류 보장을 할 것 등을 촉구하고 광복과 분단 70년, 각계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청소 용역업체 선정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22일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눔 환경 관련 서울신문의 악의적 오보를 처벌하라고 고소했더니 되레 종북몰이를 시작했다며 정치보복과 정략에 악용되는 종북몰이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 용역 줬다고 내가 종북이면 심사에서 최고 점수 준 새누리당 시의원 사회적 기업 인증에서 수억 원 지원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시대착오적 종북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받을 일이지만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국제 브리핑입니다. 유럽의 지식인, 법조인, 노동계 문화계 인사, 친코리아 인사들이 주축이 돼 남코리아에서 공안 탄압을 반대하는 국제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부회장 홀롱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코리아의 공안 탄압을 반대하는 국제위원회 준비 모임이 열려 국제위원회 발족을 결의했습니다. 국제위원회 대표는 정살렘 소르본대 철학과 교수가, 부대표는 홀롱베이 변호사, 푸엉스와 오따우 교수, 호베우 샤오방 교수가 공동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제위원회는 우선 남코리아에서의 공안 탄압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전 세계 지식인, 법조인, 정당인, 민주진보단체 등의 연서명을 받고 국제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서명된 호소문은 국제적인 권위를 실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 곳곳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에 발송하여 남코리아에서의 공안 탄압 반대에 국제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또 상시적으로 남코리아의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연대의 중심인 파리에서 성토 모임과 대중집회, 국제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시민법정을 열어 남코리아에서의 반민주적인 정치적 탄압의 본질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 반공화국 인권모략 문서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를 23일 게재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인권 탄압에 용감히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추워주며 저들의 인권 소동의 앞잡이로 내세운 탈북자 신동혁이 자기의 죄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시인하고 반공화국 인권운동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신동혁의 고백 발언으로 유엔의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조작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다시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반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든 모든 모략 날조 문서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모략 날조에 매달리는 자들은 국제사회의 거세찬 규탄 배격 속에 역사의 무덤에 영원히 매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RS, 미의회 조사국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 북코리아를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할 것인가에서 경제적 응징 효과는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미 의회가 북을 테러 지원국에 재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북을 테러 지원국에 지정할 요건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의 소행으로 주장하는 소니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의 경우 테러 지원국 지정 요건이 되는지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중국 등 최근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한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면 북이 2013년 초 이후 하지 않은 핵시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고 남코리아 정부가 북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복잡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미국과 북 사이의 외교적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고 CRS는 전망했습니다. 25일 진행된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표 99.51% 진행된 상황에서 시리자는 득표율 36.35%로 전체 300석 중 149석을 확보했다고 현지 매체 카티메르니가 26일 전했습니다. 반면 구구정당 황금새벽당과 중도좌파정당 토포타미는 각각 17석을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 IMF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의 승리는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모든 유럽인의 승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치프라스는 긴축 재정 철폐와 트로이카의 부채 탕감 협상을 주요 골자로 잉여 예산의 공공부문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겨지는 신규 세금 도입 철회 등을 주장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4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동부 완충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AP-AF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4개국 외무장관들은 민스크 협정에서 합의된 전면적 휴전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호소한 게 그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교전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 체제가 회복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휴전과 중화기 철수 합의가 조금 더 진전된다면 아스타나 4자 정상회담도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